신문 엘 꼬메르 시오와 깔리아오 일보를 비롯한 베루의 신문통신 방송들과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현대적인 도시 평양의 모습, 동방의 신비한 나라 등의 제목을 달고 인연의 금괄이상이 꽃피어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동한 사실 자료들로서 광범위 소개했습니다.